최근 4.15 문학창작단에서는 청소 불멸의 향도 중에서 장편소설 아침노을, 리덩구작, 장편소설 아침노을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소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칙에서 어버이 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어 조선을 빛내이실 원대한 구상을 나누시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혁명활동에 역사적 자욱을 새기시며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고 있습니다.